Yeah. 도망치긴 이미 늦었어. 네가 먼저 시작한 이 게임. Can you hear me? Can you see me? 네가 나를 자극해. 들어갈게, 시작할게. 전혀 예상 못하게. 예도없이 tap tap 주저없이네. 경기선을 허물어 흔들어는 너. 그렇게 흘러 흘러갈게. 한 방울 한 방울씩 너에게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게. 눈치채지 못한 사이 잘못어 집어삼킨다. 온통 다 나로 채운다. 천천히 차올라 잠겨와도 깊이 빠져든다. Dripping dripping dripping dripping love love. Dripping dripping love love. 네 맘에 tap tap 깊이 깊이 더더. 처음엔 가볍게 조시다 더 가득히 넘치게. That is dripping dripping dripping love. 시작부터 정해진 결말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. That's right. 밀려오다 흔들리다 결국 뒤집혀질걸. 그럼 어때 뭐든 어때 네가 원한 거잖아. Come on. 원래 다 그래. 짜릿한 건 위험한 법 충분히 즐겨. 나나나나 돌이킬 수 없어. 넘치고 넘쳐도 부족할 걸. 아무리 맞춰도 갈증날 걸.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전부세 집어삼킨다. 휩쓸려버린 너의 마음을 이끌려버린 너의 마음을 Keep playing, keep going 멈출 순 없어. 네 맘의 속도를 빛이 따라가지 못해. 멈춰 내게로 액션 drip drip 너의 몸신이 다 전부 사로잡아 나의 feeling 모든 공감 하나 없겠니. 맘에 red shot world up ain't never shallow 깊이 들어와. Game.